또 하루가 지나갔어.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날 위로해봐도 괜찮지가 않네. 보낸 후 나 가슴은 텅텅 비워져 버렸지만 너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없네. 손길도 불지 않는 바람처럼 내 곁을 맴돌아 내 머릿속 사진은 너뿐이야. 이제 난 돌아갈 곳이 없어. 지울 수 없어.